네가 보인다 다가가려대 떠날 태양의 발을 멈춘다 노을빛이 번져 나의 맘을 가려 baby I'm done, I'm done for you yeah. 언젠가는 모두 네 옆에 날 show you 네 미소를 가진 그 사람이 broke 행복한 날 보니 이미 game's over let it I'm down for your love 너의 그 사랑이 절대 보지 못할 만큼 더 자라나도록 맘을 숨겨도 lonely night 기숨 막히는 어둠 속에 나를 가둘게 너를 위해 오래 너 버티지 마 매일 밤 down for love down for love oh. down down down down for love I'm down for love down for love oh. down down down down for love 네 세상에 날 stay yeah yeah 너의 밤이 드는 hey yeah yeah I'm down for love my baby 달빛 달에 숨죽인 나 눈은 무시게 아름다워 내 질투심 속에 나 휩싸여 파리 빛은 하늘하대 지옥 같은 맘은 하대 온종일 네게 스며들다가 조금 더 깊어진 몸을 따라 지금 당장 내게로 가 너만의 세상을 뒤집을까 새로운 태양이 떠 You're gonna love it 난 늘 목말라 baby 짙어진 어둠이 너의 시야를 가리두고 잠시만 down for love, down for love